이 시간에는 너리 묘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너리는 저곡은 영원히 기억하리라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병사의 사랑과 증오. 은왕의 한 도. 천길 늘적의 청렴을 틀어질 때면 손이 뻘날리는 절추가 되네. 그렇다면 사연 심장은 불타라. 고향을 진정 사랑한다면 권수를 꼭 증거하라. 아이들 눈물을 쓸어줄 때면 기쁨에 설레던 병사의 가슴 원수를 앞에 둔 전어의 서면 피끓는 너란 몸소리 치네. 그렇다 병사여 심장은 불타라. 인민을 진정 사랑한다면 원수를 더 불타라. 조국을 진정 사랑한다면 원수를 더 증오하라. 그렇다 병사여 심장은 불타라. 조국을 진정 사랑한다면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종이의 청대.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어실 노래는 병사의 발자국. 이상으로 노래 몇 곡을 보내드렸습니다.